사랑은 꿈이더라. 사랑은 소망이더라. 꿈을 찾아 가는 인생, 소망 찾아 가는 인생, 그것은 꿈이더냐. 소망이더라. 꿈을 찾아 가는 인생, 소망 찾아 가는 인생, 이것은 꿈이더냐. 못한 대로 사라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야지. 모르고 가는 세상, 알면서 가는 인생, 이건 바로 내 꿈이더라. 흘러가더라. 꿈을 찾아 가는 인생, 소망 찾아 가는 인생, 이것은 꿈이더냐. 조금은 알 것 같던 그 사랑도 인생도 힘들고 너무나 지쳐도 신나게 가는 세상, 이건 바로 내 꿈이더라. 이건 바로 내 꿈이더라. 이건 바로 사랑.